잡기에 멀어져가는 너의 두 손 다시 돌아갈 순 없을 게 아냐 수도 없이 매일 밤을 달빛 아래 썸으로 풀어 마지막이란 말 부디 하지 말아줘 아직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아줘 이미 깨져버린 그를 다시 맞춰볼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볼게 점점 미쳐가나 봐 나로 지워가나 봐 내가 미쳐가나 봐 그래서 지쳐가나 봐 얼마나 더 많은 나를 빌어야 하나 얼마나 더 많은 자는 비워야 할까 너를 떠나보내는 게 겁나 걸어보는 전화 차단 뒤에 정화 절망 속에 갇혀지는 내 잘못을 알기 너는 행복해 하기 이번이 널 위해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아니길 너 위해 쓰는 마지막 편지가 아니길 너에게 가는 이 길이 끝이 아니길 나 기도해 제발 아닌다고 해줘 버린 너 때문에 울어보는 내 마지막 모습이길 널 그리워하는 내 마지막 밤이길 네가 없지도 아무렇지도 않는 나이길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I'll make you feel bad 나를 어루만지던 너의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 내게 안겨 입맞추던 너의 그 기억들이 가마득해져 가미라도 나 떠올리면 눈물이 터져나와 Real talk baby, let's go 내 발은 집착에 눈부셔 너와 눈을 감아 주지를 않기를 바라면 네게 손을 잡아 자랑과 동시에 내 마지막 후회로 남아 바람과 가시와 다가 향기만 남기지 마라 높이게 떨어진 몇 장의 작품이 때처럼 지극히 하찮은 난 너는 건질 이유 없어 바람에 부는 관통제는 내 가슴만 가운데 너 빼곤 채워놓을 게 없어 쌓인 건 믿어 널 이해해 그동안 잘 살았던 나와 비례해 지나온 나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 짓게 돼 미안해 유가는 무거워만 남은 미래에 친구로 남길 이번이 널 위해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아니야